오늘 기분이 좋단 말이야. 가만 있어, 어디 보자. 어, 뭘 보려고 그래. 씨도 있는 것 같고, 중훈이도 있는 것 같네. 뭐, 전보야? 태권이 형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뭐야, 너 전보야? 뭐, 아니, 그 뭐가? 이마에 인말이야, 인. 아, 인. 아, 큰일 났네. 왜 그래? 인이 없으면 황청한테 쏘였는데. 맞아, 맞아. 왜 그래? 이 사람이 벌써 쏘인 소리야. 아니, 그거 보자. 왜 그래, 이 사람도. 강대표 봐. 인이 없네, 인이 없어. 이경을 지금 들어와.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사님. 예. 어디 보자. 뭐 하는 거야? 요즘 상황이 이상해요. 오빠가 좀 이상해요. 계시록 이제 한 10장 가까이 가니까요. 예. 상황이 아닙니다. 뭐 저한테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좋습니다. 예. 그런데 시작부터 선생님을 돌리고 그래. 혼내주세요. 이제 네, 그래. 공부 시간에. 주목받으려고. 네. 자, 어,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지난번에 다섯 번째 이제 천사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를 두 번에 나눠서 공부를 그렇습니다. 한 거 예. 기억나죠? 네. 네. 다섯 번째 천사가 전후반에 걸쳐서 나왔죠. 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나눠서 가르쳤죠. 어, 첫 번째 부분은 무적행. 무적행. 무적행. 에, 무적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밑빠진. 그렇죠. 구덩이. 구덩이. 구덩이. 네. 밑빠진 구덩이. 어, 그것은 악한 영들이 네. 예, 있는 공간. 악한 영들도 싫어하는 공간. 그렇죠. 네. 어, 그들도 안 간다고. 네. 그들도 안 간다고. 제발, 제발 거기만 가게 거기만 하지 말라고. 말라고. 자,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어, 배우 세력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네. 배우 세력. 어, 이 땅의 모든 영적인 그 뒷공간에는 반드시 배우 세력. 배우 세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예. 사탄이란. 그래서 사탄의 작용을 통해서 그 C.S. 루이스가 이 사탄의 영역에 대해서 두 극단을 조심하라고 예. 얘기했어요. 없다고 하는 것도 조심하고. 없다. 이것도 네. 조심하고. 늘 너무, 예. 너무 많다. 모든 것이. 예. 뭐 연필 깎다가 손 빈 것도 사탄이 사탄의 장난이다. 이런 것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 기억나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영적인 생활 속에 예,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 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가를 민감하게 깨어서 쳐다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이면의 악한 영들의 배후 세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중에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 왕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건 악한 세력들의 그 존재들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적행의 뭐라? 사자라. 히브리어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 그러니까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나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누구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냐면 성도가 아니라 인침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런 존재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이 궁극적 심판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무슨 겁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의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나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6강 여섯째 나팔의 비밀 네 천사의 역할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12절서부터 21절까지 부장이죠. 12절서부터 21절까지 여섯째 나팔의 비밀을 이제 열어갑니다.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그 우리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지도를 이제 휴게소 같은 데 가서 지도를 보죠. 네. 지도를 보면 목적지를 먼저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위치를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위치.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다가도 자기 위치를 확인하도록 삽입교를 가끔 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합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9장 오늘 12절서부터 21절? 21절까지는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여섯 번째 다음에는 자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일곱 번째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우리 이제 국어식으로 얘기하자면 괄호넣기가 나와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삽입구. 그렇죠. 삽입구절이라 그래요. 요게 11장 14절까지가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의도와 목적 때문에 삽입구절이 나와요. 요거는 삽입구절에 관한 내용과 목적은 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내용이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여섯 번째 나팔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요게 끝나면 무슨 나팔이 나오겠어요? 일곱 번째. 그렇죠. 일곱 번째 나팔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의 글을 쭉쭉 읽다 보면 이런 구분이 잘 이렇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안내를 해주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 해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내용이 끊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도 아니고 삽입구절도 아니고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여기 우리 장은비 학생서부터 한 절씩 쭉 오른쪽으로 읽어가세요. 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여기서 일단 끊읍시다. 그리고 또 남은 부분은 또 후반부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요 12절에 우리 장은비 학생이 읽은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몇 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무슨 화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오늘 12절만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일곱 나팔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일곱 나팔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나팔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한 덩어리가 되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기억이 나셔야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는 다섯째 나팔서부터 일곱째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네. 기억나죠, 이제? 네. 네. 네. 자, 그런데 첫 번째 나팔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그 재앙의 대상이 사람입니까? 자연계입니까? 자연계. 자연계죠? 네. 자연계였어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서부터 일곱째,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옳지. 일곱째 나팔까지가 누구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믿지 않는 자. 누구요? 믿지 않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인간. 자신감. 장학생 여기 와요. 그 왜 시작할 때 선생님을 건드려요? 이제 한 시간 내내 보복할 거니까 네. 긴장하고 공부해요. 자 여기를 봐 상호학생. 눈이 안 보이네.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어쨌든 통전적으로 사람에 관한 재앙이에요. 사람에 관한 재앙. 그런데 오늘 12절을 잘 보세요. 저 구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12절을 잘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몇 개가 남았다. 둘이 남았다. 그러면 상훈 학생. 네. 둘이 남았으면 네. 아직도 화가 둘이 남았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예.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요 12절이 몇 개의 남은 화를 놓고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개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지. 곱하기를 하지. 무슨 곱하기를 해? 잘 봐요. 더하기. 자, 선생님 성경을 읽고. 둘이 남았대잖아요. 그렇지. 둘이 남았죠? 예,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남았대요. 예. 그리고 하나는 지나가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더하기가 몇 개예요? 세 개죠. 세 개죠? 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화가 예. 어디를 겨냥한 화겠나 그 말이에요. 이걸 말하겠어? 이걸 말하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밑에 숫자만 거야. 넣고. 그렇죠. 세 개니까. 자, 5, 6, 7이니까. 아, 오륙 그러니까 첫 번째 화라는 건 자시고 가래. 이거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했나? 왜 이 쉬운 걸 이해를 못할까? 자, 잘 봐요. 예. 첫 번째 화는 지나가고 두 개가 남았대요. 예. 그리고 남은 게 끝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마지막 끝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두 개는 남고 하나는 지나갔으니까 몇 개 합이? 세 개. 세 개 아니에요. 예. 예. 바로 이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다섯 번째.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아니고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를 부니까. 아니, 저는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게 그 앞에 게 전부 다 지나갔다. 예.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야 우리 시청자들도 반복해서 생각을 하다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상훈 학생. 네.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예. 예.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십니다. 두 개가 남았어. 한 개는 지나갔어. 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았다는 표현은 끝 부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한 개 지나가고 몇 번째 이거 이건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우리 상원수에 방금 얘기했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번째 일곱 번째가 남았다고 말이에요. 반장. 네. 이해되죠? 네. 예. 두 사람만 이해되면 돼. 네. 나머지는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자, 아, 쓸데없는데 이 시간을. 자, 그래서 이제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둘이 남았으니까 둘 중에 첫 번째는 몇 번째가 되겠어요? 여섯 번째. 그렇지, 그렇지. 여섯 번째가 된다. 예. 이제 정확히 네. 이해를 하고 계시네. 예.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여기 이제 좀 우리 해쳐보고 들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 앞 무슨 제단이요? 금제단. 금제단.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공부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연히 인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묘사나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까도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우리 상훈 학생이 오늘 따라 일찍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휴게실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계시록 공부 솔직히 어려워요 쉬워요 그랬더니 우리 상훈 학생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아무리 읽어도 뭐가 무슨 소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아주 재미있고 쉽다고, 네.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질 않죠? 그렇죠. 그렇죠. 단 조건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때 쉽습니다. 아, 그냥 저 혼자 읽을 때는 우선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네. 이게 진짜 모르는 거면 설명해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어 가기 시작하니까 설명을 해주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딴 거 없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왜 맞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게 이제 신앙교육의 부재라고 그러죠. 근데 신앙교육은 딴 거 없어. 자꾸 스토리텔링.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 모든 세대는 다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하겠어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얘기를 해줘야 알지. 왜?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어떻게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무슨 환상으로 자꾸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성된 성경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자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를 소홀히 하거나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아이들 유치부 같은 데, 영화부 같은 데 갖다 놓으면은 그냥 병아리 돌아다니듯이 막 돌아다니고 쟤들이 도대체 설교를 들을까 싶죠. 근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한 얘기를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자꾸 앉혀야 돼요.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 이제 교회학교 가보면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순실합니다. 그러면 중등부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앉았고 고등부 애들은 다 듣고 앉았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앉았고 그 현상이 반대로 납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나 저러나 무조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이들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네. 우리 상훈 학생이 그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컸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네. 자, 금제단이 뭐냐? 자, 계시록 6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우리 공부하고 지나갔던 내용인데, 우리 반장. 네.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거기 제단이 나오죠? 네. 근데 그 제단 아래 지금 누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 죽음을 당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억울한.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 억울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부분 공부할 때 이 제단이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헬라 말에서는 데스포테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나죠? 데스포테스. 우리 전학원 학생은 그 시간에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지만은 데스포테스.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역사의 주관. 대주제. 대주제. 가장 높은 어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시고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절대자. 데스포테스. 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제단 아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죽임을 당했죠.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매년 행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다가 숨져간 순교자들 그 후손들이 계십니다. 많이. 뭐 손양원, 주기철 이런 어르신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1박으로 이렇게 위로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참 모순된 죽음, 자, 허무한 죽음 같아 보이지만은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네. 이런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의 결말이, 이 부르짖음이 아직도 뭔가 해답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8장. 8장. 저기 장원배 학생이 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자, 거기 뭐 무슨 제단이 나와요? 금제단. 금제단. 그러니까 이 금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있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놓여있던 그 제단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 제단이 갖는 용도가 뭐냐, 이걸 지금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찾는 겁니다. 아까 6장에서 그 제단 아래 억울한 누가 있었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근데 6장까지는 아직도 응답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8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3절을 장원배 학생 다시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계속해서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거는 전형적인 심판.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의 울부짖었던 기도가 담긴 그 금향로를 어떻게 해요? 쏟아요. 제단에 쏟아요. 이 쏟는다는 표현은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9장에서 지금 여섯째 나팔 공부하고 있죠.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이 금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져 있는 제단인데 이 제단이 갖는 역할, 용도가 서서히 머릿속에 안개가 거쳐집니까? 안 거쳐집니까? 이거 뭐 하는 제단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제단이에요? 심판?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말일에 분명히 판가름 나고 우리의 눈물 짓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참 아까운 그리고 억울한 수많은 죽음들을 듣고 봅니까? 안 봅니까? 듣고 보죠. 자, 그런 죽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이 금제단 앞에서의 갖는 저 제단이 의미하는 용도는 뭐냐 하면 마지막 선과 악의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금제단. 그게. 그러니까 저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9장 13절을 자,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그러면 이 금제단에서 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어서 계속 읽어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몇 가지 이제 또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네. 우선 큰 강 유브라데가 여기서 또 뭘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계시록이 막 어려워져요. 그런데 제일 정확한 해석 우리 학생들 이건 손바닥에다 써가지고 매일 외우세요. 네. 성경을 볼 때 제일 정확한 해석은 뭐냐 하면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정확해요. 뭐 내 경험상 이 본문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계시록 9장에 어떤 뭐 13절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무슨 뜻인가. 유브라데. 유브라데가 유부초밥의 동생인지. 유부초밥. 자, 또 먹는 얘기 나오니까 긴장하네. 예, 예. 자, 보세요. 이러면 안 돼. 또 여기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네 천사. 네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네 천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된 상태.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네 천사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천사라는 존재를 다 알죠. 근데 이거 왜 결박되어 있을까? 그러면 이게 나쁜 천사일까? 좋은 천사일까? 이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여섯째 나팔이 가져다주는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런 단어들을 정확히 풀어내고 나서 종합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유브라데강 이건 뭘까? 선생님이 이제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맞나? 우리나라 지도 같은데? 예. 좀 지도가 저렇게 그리면 제주도 분들이 시험 드시더라고요. 여기 나의 제주도가? 예, 예. 울릉도도 예. 있죠. 아, 제주도를 그려야죠. 예. 독도도 그리고. 예. 우리 땅이니까. 울릉도도. 예. 울릉도? 예. 독도입니다. 예. 아, 그만합시다. 예.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이라면, 이스라엘 땅이라면 우리 한반도와 저 위에 대륙과 경계를 이루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두만강? 압록강. 예. 이 강이죠, 이 강. 예. 예. 이 강이 실질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대륙을 이루어요. 아, 저 대륙이 아니라 구분을 이루는 강이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이 국경을 이루는 저쪽 나라를 통칭하려고 할 때 유브라데 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나라를 명할 때는 러시아나 중국 또는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유브라데강 건너에 그 존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역사적으로 나오죠. 성경에 제일 먼저 이 건너에는 바벨론? 아수르. 예, 네, 바벨론도 나옵니다. 바벨론. 그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집권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이거 바사라고도 하죠, 바사. 예. 네.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을 통칭할 때 그 강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브라데 강. 자,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적이죠. 원수죠. 네.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괴로움을 주었던 나라. 그런데 그러한 역사의 아픔들이 그들이 강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이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첫째, 이스라엘의 대적의 국가였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자, 저걸 머릿속에 또 하나 넣어요. 우리 지금 두 개 공부했어요. 금제단. 네. 금제단의 용도는 뭐냐? 선과 악이 분명히 갈라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심판의 잔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이 여기서 뜻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강 보니까는 처음에 몰랐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용도를 이제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세요. 네 천사의 존재인데 이 네 천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결박된 상태로 있어요. 결박된. 자, 이 결박됐다는 말을 선생님이 이제 헬라 말로 한번 써볼게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결박된. 요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데오 마이. 데오 마이. 저 뒤에 앉은 학생들 따라서 하세요. 데오 마이. 데오 마이. 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결박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박됐다니까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아, 요거 이제 묶인 걸로 봐서 이건 나쁜 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착한 천사일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 준비된 천사예요. 심판 때만 되면은 준비되어 있는데. 예. 그 일을 아직 안 하니까. 예. 아니, 잠깐 묶어놓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구속된 거야. 그러니까는 천사인데. 아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구속된 거야. 구속됐다 또 얘기를. 그러니까는 하나님 일을 못하게 결박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나쁜 천사래요? 아니요. 착한 천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결박된 상태. 아니 그 천사를 누가 결박을 해요? 하나님 말고는? 그렇지. 반장 한번 다시 얘기해봐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역할은 이미 있어요. 네. 심판하기로 돼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배치해놓은 천사인데 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명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풀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다가 예. 때가 돼서 야 걔네 풀어 이제 됐다 시간이 됐어 걔네들이 나서서 일해야 될 때야. 그런 개념으로 그 묶여있는 천사인 거죠. 제가 생각에는 좀 다릅니다. 생각에는 구속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구속됐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구속이라는 건 솔직히 그냥 말 단어로 치면은 조금 안 좋은 단어지만 에? 하나님 앞에 구속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 좋은 의미를 쓰잖아. 그것처럼 이 결박도 결박이란 단어는 좀 안 좋은 단어지만 하나님한테 구속돼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역사하심에 있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고 상훈이 얘기를 합쳐놓으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항상 이제 역사 신학의 역사도 보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악유가 많아요. 논쟁이 많죠. 근데 논쟁의 늘 마지막 승리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언어학자요?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의 용도가 뭔가를 알면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수통이 아니고 신적 수동태.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로 쓰여지는 단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 반장하고 상훈 학생이 한 이야기가 합해진 개념이에요. 자,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되었다? 메인바디였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리스도께 잘못해가지고 체포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분의 소명과 사랑하심에 격에서 평생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뭐예요? 포로 된 거예요. 복음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신적인 수동태 차원에서 결박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해로운 천사다, 좋은 천사다. 좋은 천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까 우리 정주원 학생까지 세 사람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제한된 심판을 위해서 부리는 천사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8장을 누가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이사야서 8장. 오늘도 내용이 참 많죠?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자, 실로아 물이라는 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죠. 유프라테스 강이 때로는 심판으로도 사용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은 그 유프라테스 강 너머 모든 존재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제한적으로 괴롭혀서 막대기 역할을 했던 나라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15절을 우리 상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띄어쓰기를 좀 잘하십시오. 네. 그 15절을 보시면 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자, 연월시라고 표시한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정한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 네. 정한 날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보통 말을 할 때 때가 되면 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네. 본인은 정한 거죠. 정한 때가 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문학적 표현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 읽으면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자,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얼마를 죽이기로? 3분의 1. 자, 그러면 이게 제한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종적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한된 심판. 그렇죠. 제한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심판을 시행하는 자로서 등장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16절 장원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2만만이 무슨 뜻이에요? 2만만. 2만만? 2만만이라는 수치가 있나요? 2만만. 2만에다가 만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2만에다가 만을 곱한 걸 2만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태근 학생 대답을 했으니까 결론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2만만에다 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2만만. 10억인가요? 20억인가요? 아니, 20, 100, 1000. 2억, 2억. 2억 맞죠? 2만 곱하기 많으니까. 네. 2억 맞아요. 2억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마병대의 수가 뭐예요? 2억. 2억. 2억. 그 당시 마병 2억이 가능해요? 전 세계 인구가 2억이었으니까요. 그때. 그것도 그런 말을 또 누가 해요? 그냥 제가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비약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 되는 이거는 이제 묵시문학이니까요. 어떤 단어. 그렇죠. 아,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야. 자, 보세요. 아니, 무슨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숫자를 통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엄청 많다. 그냥 많다. 많다. 네. 많다. 그런 강력한 많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후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 앞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은 앞쪽에서 많이 봤던 네. 내용들이죠. 네, 네, 네. 예, 심판이 등장을 할 때 근데 그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존재들에 대한 부분적 심판이라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이면에 우리 백성들에게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자, 18절을 저기 장은비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계속해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여기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걸 손으로 행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장례가 나게 되면 참 이 손으로 일 많이 했지 이런 표현들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하고 외울 수 있으면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21절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오태근 학생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충족성을 거부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럼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늘 생활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이 뭐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 언제나 어떤 입장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매 순간 확인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 도둑질해요.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의지 안 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단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욕심 부리고. 그런데 남의 걸 실질적으로 훔치지 않더라도 이런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유사한 도둑질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심판이 얼마나 격렬하냐 하면 아까 2만만 얼마라 그랬죠? 2억. 2억. 2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그 결론을 극렬하게 맹렬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정리합시다.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네. 그냥 무서울 따름입니다. 네? 왜 무서워요? 아니, 제가 무섭다는 게 아니고 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까지 재앙을 보였고 그걸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게 사람이 참 고집스럽죠? 네, 사람들이 참 그런 의미에서 예, 우리 장은배 학생 그 억울한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이 반드시 예. 그날에 명명백백이 판가름 날 것이다. 예.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먼 후에 일어날 일들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금제단 앞에서의 삶을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금제단,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오늘 공부한 내용. 유프라데. 예? 그 유프라데스 강의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천사. 네 천사의 역할. 예예. 예. 그리고 이들이 뭘 해야죠? 나중에는 3분의 1을 다. 제한적인 심판. 네, 심판.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끝까지 하나님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맹렬한 심판이 임할 것이나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경각된 삶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등장하는 큰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요단강, 2번 유브라데강, 3번 나일강.